남조선 류남 요수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과 사드 반대 탄저균 추방 평택 시민 행동이 16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사드 배치 강행 책동을 규탄했습니다.